HUBS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안녕하세요. 어느새 돌아온 금요일, 그리고 여러분이 라디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순간,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들 중간고사는 잘 끝내셨나요? 시험에 과제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성적이 걱정된다고요? 에이,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지나간 일은 이제 잊어버리고 행복한 생각만 하는 걸로 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연들이 도착해 있을까요? 시험 기간이 끝난 만큼 기나긴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시험이 끝난 후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시시콜콜한 고민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청춘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은 다양한 청춘들의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프로미스 나인의 Stay This Way. 출발한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 가끔 즉흥적인 게 좀 필요해. 해가 저물면 또 몰래 침대 밖으로 발을 내려놓을 땐 긴 모래알이 느껴져. 예, 이 느낌.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한양대 임솔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대방송국의 사연을 쓰고 있는 건실한 한양대생입니다.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서 나름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가장 어려운 전공 수업에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 평생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다들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나름 시험 공부를 해보겠다고 드라마를 쟁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날 무려 드라마 6편을 몰아서 봤답니다.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선제없고 튀어라는 드라마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는 드라마라 아마 아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요즘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거든요. 아니 글쎄, 원래도 김혜윤 배우님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번에 같이 출연하시는 변우석 배우님도 너무 좋더라고요. 두 분 다 고등학생만의 몽글몽글한 사랑을 잘 연기해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음을 짓게 돼요. 매일 선공개 영상도 보고, 미방연분도 보고, 메이킹도 찾아보고, 아마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학우분들이라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드라마 홍보글 같았나요? 분명 사연을 적겠다고 시작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아 맞다. 진짜 마지막으로 변우석 사랑해요. 러브올릭의 러브올릭. 하하, 너무 귀여운 첫 번째 청춘의 사연이네요. 맞아요. 시험 끝나고 몰아보는 영화나 드라마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죠. 게다가 그 드라마가 딱 내 스타일이면 몰아서 정주행할 맛이 나잖아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딱 꽂힌 드라마가 있으면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인 미스터 선샤인은 대사를 외울 정도로 돌려봤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사서 선생님을 졸라 출판된 책도 얻어내고 매일 도서관에서 그 책만 읽을 정도였죠. 여러분은 시험처럼 큰일이 끝난 후에 회복을 위해 가지는 자신만의 휴식 기간이 있나요? 사연자분처럼 미뤄뒀던 드라마나 영화를 몰아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잠만 잘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르니까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을 만나며 노는 것에서 더 큰 힘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 다들 고된 시험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 다시 돌아온 이번 주말엔 각자만의 방법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Life is Cool. 보고 싶었어 우리끼리 얼마만인지 얼마만 지나 분위긴 좋고 흥행겨 노래 부르지 아까 전에 비했어 살짝 알딸딸해 내일 얼굴이 붙든 말든지 상관 안해 가벼운 마음이 없는 말에도 하하 웃음지 혼자 좋은 배짱이처럼 기타치고 들어누워 춤도 추기 싫은 날인데 눈치 보지 말고 웃어 절대긴 아직 길게 singing life and life is short This is not a love song oh, oh. Life is cool oh, oh. love is so sweet. A piece for a ride. 일 얘긴 뒤로 하고 우리 딱 두 잔만 on weed. Don't care about the rhyme. 멀쩡했던 못했던 얘기나 해볼까나. 오늘 한 명도 빠지지마. Boy next to a symbol. 물론 애기는 귀가 좋지 은하기는 빼고 우리가 약속했던 모두가 청춘의 symbol. 우승에 남은 없어도 turn up the music. 장르 상관없어 딱 묵질 않은데 정신은 말짱해. 저 아시가를 만나봤는데 알람 goes off at 4 AM. 지금도 간당해 오늘만은 잠들기 싫어. 바람 따라가 구름처럼 흘러가는 대로 즐겨. Yeah. 춤을 추기 싫은 날인데 눈치 보지 말고 웃어. Cool.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같은 걸 처음 써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친구가 넣어보라고 해서 쓰고 있는 거라 말이 많이 횡설수설할 수도 있어요. 다들 시험은 잘 치셨나요? 사실 전 이번에 시험은 그렇게 잘 치르진 못했거든요. 분명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과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제출했는데 제가 노력했던 것만큼 성적이 나온 것 같진 않더라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젠 뭔가를 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교수님 마음에 안 들었나? 몇 번을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요즘은 취업을 할 때 학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낮은 것보단 높은 게 좋잖아요. 항상 학점 때문에 낙심할 때마다 주변에서 다른 거 더 잘하면 된다고, 요즘은 학점으로 취업이 갈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나름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미련이 생기는 걸요. 성적 장학금도 받아보고 싶고 A+로만 가득한 성적표도 받아보고 싶은데 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점에 대해 고민이 많으니 당연히 졸업, 취업 등등 미래의 일들까지 끝도 없이 걱정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이런 걱정들에 매여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머리가 아프네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학우분들도 분명 더 계시겠죠? 샤이니의 럭키스타. 하이 완다란도 왜 껴 찾으러 갈까. 뭔가 특별한 댄스 플로어에 원스텝 발을 맞춰봐. 설레는 맘에 몸을 맡겨도 돼. 무서워 자연스럽게 빙글빙글 돌아 뭐 어때. 즐거워하는 네가 있기에 서로의 곁에 기대봐. 아침이 밝아와도 오늘도 내일도 난 너와 타오른 sensation. 그래도 아직 아직 이른 temptation. Girl 계속해 나를 불러줄래. 빛이 나는 길 너만을 향해. 나나나나 now 잠깐 한번 비치려면 이끌어줘 follower. 하늘의 별을 따라 너에게로 follower. 행운의 only one. 손을 겹쳐보러 허리 속 선이 마주쳤을 때 그 미술의 키스를 할 때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 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오로지 너만 춤추는 내 마음은 flower. 영원토록 이렇게 널 두 번째 청춘분은 꽤나 진지한 사연을 적어주셨네요. 성적이라. 맞아요. 미련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결국 미련이 생기고 매번 내가 쏟아부은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정말 열심히 한 학기를 불태운 과목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마다 괜히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못했나, 어디가 그렇게 부족했나 싶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잘못의 이유를 내게서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들의 최선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같은 시간을 들였어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다면 그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요. 차근차근 내 방법을 개선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성적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너무 상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성적이라는 잣대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불확실한 미래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무거운 고민들은 잠시만 내려놓기로 해요.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세븐틴의 청춘 찬가.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 찬가.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귀여운 청춘의 이야기도, 조금은 진지한 청춘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공감되는 마음에 고개를 절로 끄덕이시기도, 재밌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매번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정리하며 저희도 많은 공감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는데요. 내 이야기는 재미없지 않을까? 너무 무거운 고민은 아닐까? 별거 없는 사건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저희 사연 우체통으로 접수해주세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공식 인스타그램 링크트리 내에 구글폼에서 언제든 사연을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모든 사연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도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어느새 벚꽃도 다 떨어지고 학교 곳곳이 푸르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날씨는 많이 더워졌지만 여름만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 설레기도 하네요. 지나간 봄을 추억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다가올 여름의 나날들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목소리는 배윤, 기록자 신채영, 그리고 PD 김유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HUBS